동대 사랑이지야. 아침에 깊은 사랑 하상전지에 많이 어두운가 어둠둠 내 사랑 하월 삼기오 꽃같이 서린 정세 탕탕비에 불새 없이 새벽 떨기 원스럽구나 이렇게 즐거운 날 어찌 사후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정담을 하랴 둥둥둥 내 사랑 허둥둥 내 사랑 저리 가거라 뜻대를 보자 이만큼 우리 앞에를 보자 아장 아장 아장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방긋 소그라이 소리를 보자 너와 나와 유지온 건지 어찌 아니 다정허리 담당 창강수 유급은 액정 하여 불상 소흔이 강수에 원하며 우리 연분한 천정쟁이 마리안 칸들 편등대야 이 허우둥둥의 사랑 불전임부 흥중대자 호국 충신지 태울세다 사유 신을 미신 듯 생주 신을 미신 듯 겸손강 준부공 오군선생을 미신 듯 내삼천 내팔배 주석지 신진 내 낭군이로다 둥둥둥둥 허둥둥둥 내 사랑 높은 사랑 유유나이 전간의 꽃과 같이 고운 사랑 오실동방 초생 떠린 방실 방실 웃는 사랑 추월 춘풍에 서리우면 허탕한 센 토령을 일내